보도에 의하면 16일 남조선의 사드 배치 철회 성주 조전투쟁위원회와 사드 배치 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,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서성리에서 남조선 당국의 사드 배치 강행 책동을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했습니다.